거친 내 삶의 끝에 네가 서 있어. 사람조차 힘겹던 내게 태양처럼 내 삶을 비춘 사랑은 너야. 알아, 불안한 밤에도 웃으며 안아준 내게 꼭 잡은 너의 손 놓지 않을게. 널 위한 내 사랑 들어봐. 아프고 슬퍼도 추억이 기댈 수 있어.